미쳐 어쩌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좋아 이런 내 맘을 들킬까봐 조마조마 하는 내게 미소 짓는 네가 너무 좋아 Yes 너만이 나의 boy 널 위해 아껴왔어 내 사랑 고이고이 너를 보면 나도 몰라 내 볼은 빨개 설레는 기분에 옷을 골라 예전보다는 더욱 밝게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뭘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궁금해 밥은 먹었는지 무얼 먹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궁금해 혹시라도 혼자서 맛있는 음식 먹게 되면 다음엔 꼭 너와 함께 와야겠단 생각뿐 내 머릿속엔 살며시 보기엔 우리들의 사랑뿐 지난 아픔은 이미 보겠어 널 향한 나의 사랑을 감출 수 없어 사랑은 내가 해 No matter what they say 그래 아무렴